살이 안 주스 난 고백하게 있어 음악이 여자라면 no one never been faithful 꿈속에 여인과 함께 있을 때도 내 머릿속은 낯선에 와해 하룻밤을 그리고 있어겠어 한 곳에 자리 잡는 게 내게 불가능한 듯해 It's not in my nature 어떤 날은 Lady A 와해 하룻밤 다른 날은 Lady B 와해 out of time Flinging other things with some ladies I don't know the names of 한 번에 두고 한숨 돼 있어 깨져 두물 오늘 지내 몸이 지탱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살짝 태기네 행복이기에 It's a beautiful life 그녀들과는 삶은 언제나 분리불가 You know I give them what they need They gon' give me what I want 밤이든 낮이든 okay 서로가 원하면 Woo. You know I'm living it We've been living it The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we're living The beautiful life We're living the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음악과 내 삶은 언제나 부리불가 It's a beautiful life 음악과 내 삶은 언제나 부리불가 You know I'm living it We've been living it The beautiful life VJ Sunny And Juice You know I'm living it We've been living it The beautiful life We're living the beautiful life. Woo! You know I'm living it. We've been living it. The beautiful life.